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다 대부분의 학창시절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고등학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입학했던 첫날, 언젠가는 졸업을 해서 학교를 떠나 세상으로 나갈 그날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학이 있고 졸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중간에 학창시절인 2학년 정도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입학 첫날을 한번 회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두렵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그렇죠?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그다음 새로운 교복, 새로운 신발, 새로운 가방,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볼펜, 필통, 어쩌면 다 새로울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은 입학날을 생각하면 아, 새로운 출발 또는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마지막 졸업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졸업식입니다. 학교를 떠나야 할 날이 된 거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속이 시원하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죠. 대학이나 세상에 나아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이죠. 졸업을 하고 10년, 15년, 20년이 지나면 아마 어느 정도 세상에서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중간에 끼어 있는 고2 학생입니다. 어떨까요? 내일 또 일어나야 돼. 일찍이 학교를 가야 합니다. 첫날의 설레임이나 마지막 졸업식 때의 감동이나 도전 같은 것은 잊지 않겠죠. 그날이 뭐 그날 같겠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날이 그날 같은 이것은 첫날과 마지막 날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평생 고등학교를 다니라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죽을 맛이죠. 여러분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은 입학한 첫날에 있었기 때문이고 학교를 졸업할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힘들지만 월요일이 되면 다시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것이죠. 과거가 있고 다가올 졸업이라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 학창시절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찬이 이와 똑같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현재에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미래가 현재로 달려와 우리 곁에 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쳇바퀴 돌듯이 평생 고등학교를 달리다가 목적지에 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목적지에 있는 기차가 오늘 이 학창시절 고의로 달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말을 거는 것이 성찬입니다. 뿐만 아니죠. 성찬의 모습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처음 기독교가 시작되었고 성찬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다락방의 최후의 만찬에서 출발하여 앞으로 펼쳐질 위대한 신세계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것이 성찬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와 부활절의 승리에서 출발하여 사망이 사망하는 최후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경주를 간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차를 타고 경주를 갑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경주를 갔다 왔거든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수원에서 대전에서 동대구에서 잠시 쉬었다가 갑니다. 각 정거장마다 조금씩 쉬었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곳곳에서 쉬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식사를 기념할 때마다 하나님의 과거가 우리에게 달려오고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를 만나러 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 정리한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현재 이 순간은 뭡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현재입니다. 성찬을 대하는 우리가 똑같죠?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식을 할 때마다 지금 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거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죽으심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그 과거의 사건과 현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죠. 현재 떡을 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성찬은 과거 주의 죽으심과 미래 주님이 재림 하실 때까지 현재 이 떡을 먹으면서 이 잔을 마시면서 과거를 가는 겁니다. 십자가 갈보리로 그리고 또 미래를 다가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가 완성될 텐데 오늘을 그 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함께 연결된 신비한 현상이 성찬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 잔치가 벌어졌죠? 혹시 음식들 기억나십니까? 떡, 잡채, 미역국, 케이크, 포도, 부침개, 겉절이 김치, 국, 녹색나물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녹색나물.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생일, 제 생일이어서 교우들이 함께 축하해주고 감사했었죠. 어떤 분이 선물까지 해주셨습니다. 넥타이도 그 선물입니다. 최종철 장로님이 농담으로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교주님의 생일상 같다라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일을 축하하면서 음식을 왜 먹는 것일까요? 왜 선물을 주는 것일까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이 없는 생일, 음식이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만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전혀 없는, 명절도 없고 생일도 없고 매일매일 고등학교 2학년을 다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아주는 포옹도 없고 손을 흔들어주거나 악수를 하는 것도 없고 결혼식도 없고 수능 보는 일도 없고 공부도 없고. 학생들은 좋아하겠죠. 살아갈 수는 있죠. 근데 어떨까요? 따분하겠죠. 음식을 나눈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별히 생일 파티를 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것은 뭡니까? 생일, 서가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49년 전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와주어서 정말 기쁘다. 그리고 천인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고백하고 교제하니 너무 좋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반면에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이런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모두의 목사님입니다. 그러니 제발 건강을 잘 챙기십시오. 오래 살아란 말이죠. 그러면 이 생일은 뭡니까? 과거에 태어난 날이 현재로 와서 그 과거를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가 오래오래 살아서 미래가 또 현재로 와서 미래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생일 파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생일 그냥 한 끼 식사이잖아요. 그런데 이 식사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담겨있는 셈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우스꽝스럽습니다. 밥 한 끼 먹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다 의미를 부여하면 오늘 현재의 과거를 끌어오는 것이고 오늘 현재의 미래를 가져와서 우리는 생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찬은 생일 파티와는 다르지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현재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식탁이 성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의 죽으심이라는 과거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미래가 함께 현재에 이 식탁에서 이 세 개의 시제가 함께 공존하는 떡과 잔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기원은 다 아시죠?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성찬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성찬을 줄 예정입니다. 단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 성찬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한 가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자녀들 또 손주가 있다면 손주까지 다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식탁에 둘러앉자마자 음식이 차려지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얘들아 특별한 날이란다. 유월절이야. 유월절은 넘어간다라는 뜻이란다.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부르셨어.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갔었고 거기서 노예가 되었었지. 그리고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애굽 사람들을 징벌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는 미치지 않았어. 이게 바로 유월절의 시작이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홍해를 거쳐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가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오늘 밤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려와 우리를 애굽 사람의 손에 구원한 주신 날 유월절이란다. 이렇게 아버지가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설명 하나하나에 의미를 붙여갑니다. 너희들에게 말하면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적 생일 파티 같은 날이란다. 우리도 옛날에 그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 하나님이 그 조상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란다. 그러니 우리도 그들 중에 일부 아니겠니? 그리고는 한 식탁에 딱 둘러앉아서 아버지가 그 말을 끝내고는 계속하여 말합니다. 얘들아, 옛날만 고통당했던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도 애굽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처럼 현재 우리도 고통당하고 있지 않니?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 않니? 애굽의 바로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지 않니? 그래서 유월절 식탁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자유의 해방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다. 유월절 식탁 앞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이다. 진짜 중요한 건 뭔 줄 아니? 각 가정에서 이런 걸 나누는데 우리가 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라는 것을 나눈단다. 이렇게 아버지가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우리는 그래서 한 밥상 공동체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나물들 빵들 의미를 다 아버지가 설명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오늘 현재에 다 담겨있는 것이 그들의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식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이 내용을 나누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유월절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똑같은 식탁에 모여앉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달리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떡을 깨면서 애굽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떡을 먹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해 주는 것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일을 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리죠. 제자들이. 아니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니야? 우리 조상들에게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건데 그럴 찰나 예수님이 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잔을 들어서 아이들에게까지 다 주고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 잔은 새 언약을 맺는 나의 피다.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사하기 위해 흘린 피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어안이 붕붕했지만 그리고 도망가 버렸지만 나중에 초대교회를 만들면서 매주마다 과거와 미래를 현재에 갖다가 그들은 성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이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이며 성찬을 할 때마다 이 땅이 아닌 진정한 자유와 완성되는 그날이 나에게 오고 있음을 고백하며 이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몸이다 말하는 상징인 빵을 뗄 때마다 실제 예수님을 찢는 것처럼 그렇게 먹으며 자기 속에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들은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의 피 공로가 자기 속에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잔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자녀들까지 다 식탁에 앉아서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가 반드시 교육했습니다. 이 성찬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와 과거의 의미와 현재와 미래를 부모들이 다 설명해주고 함께 식탁에 앉아 성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엠마오라고 하던 두 제자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 막 설명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때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뗄 때 그들 속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영적 눈이 뜨여진 겁니다. 그들이 나중에 가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다른 친구 제자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떡을 깬다라는 것은, 이 잔을 나눈다라는 것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 이 성만찬 예식이었습니다. 한 가족으로 한 밥상에 둘러앉아 우리가 한 식구인 것을 매주일마다 교회로 모여서 그들은 이 성찬을 나누면서 하긴 했습니다. 떡을 떼어 나누어 먹을 때, 포도주 잔을 돌아가며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과거의 마지막 만찬의 때를 생각했고, 또한 앞으로 있을 최후의 만찬의 어린 양의 잔치를 소망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성찬의 떡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천국교회 예배당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눕니다. 이 떡을 떼며 잔을 나눌 때 우리는 과거의 십자가가 현재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현재 자기 속에 와 소망하며 고이라는 학창 시절을 지겹지만 견뎌내며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성찬은 과거의 예수님 이야기와 모든 미래의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새 하늘 새 땅의 이야기가 신앙 고백함으로 한순간으로 오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신비한 식탁이 무엇인지 그 영혼 속에 경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 자기의 마음의 상처들이 싸매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비한 식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세기 초에 한 교부는 불멸의 약이 이 성찬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나눌 때마다 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나눌 때마다 과거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현재로 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나눌 때마다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이 마치 오늘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소망하고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제일 중요한 예식이 성찬이었고 세례 이 두 가지였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며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를 연결해주고 미래에 있을 성도들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밥상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 밥상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 만찬처럼 우리는 지금 하늘 보좌 앞에 있는 주님의 밥상에 앉아서 주님이 주시는 밥과 주님이 주시는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그려보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과거가 우리 현재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오늘 오게 하는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함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과거의 한 사건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나의 인생의 전부이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이 오늘 나의 소망이며 목표이며 발걸음이다. 그래서 성찬은 이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주님, 더 나아가 그 신비한 식탁이 오늘 여러분 속에 펼쳐짐으로 영적 밥상의 배불름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밥상 앞에 서십시오. 주님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 여러분에게 주실 때에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